너는 나의 벗도는 친구란 이름으로 함께 기다린 것 손을 내밀어 왔어 우정이라는 선물로 우린 서로 trust 변치 말자 친구야 하나뿐인 내 친구야 어깨동무해지게 네 사랑해 내 친구야 힘들 땐 나의 힘내 Hey.